Lady Luck. Oh. 시간아 조금만 더 달려봐. Yeah. I promise, girl. 어둠이 내리게 해봐. 그녀를 데려와. 수많은 별구 중에 너는 only one. Oh. 난 고개 들어 바라볼 수밖에. 나 한없이 한없이 닿을 수 없나. 날아가 봐도 잡을 수 없나. 손을 뻗어도 왜 이리 멀까. 내 기나긴 밤을 깊은 한숨 뿐.